오늘도 힘든 하루 가끔은 울어도 돼 it's okay 내가 곁에 서 눈물을 다 닦아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노래 불러 for you 편하게 baby fall asleep 잘하고 있어 매일 사람들이 너의 맘에 몰라도 괜찮아 내가 이 노래로 위로할게 let me be you one and only 미소 짓는 너의 모습이 아름다웠어 내가 다 들어줄게 yeah. 웃으면서 바라볼게요 너의 짐은 다 할 수 있게 작은 감정 가질 다 네가 공감할게요 편하게 baby fall asleep 잘하고 있어 매일 사람들이 너의 맘을 몰라도 괜찮아 내가 이 노래로 위로할게 let me be you one and only 미소 짓는 너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let me